안녕하세요. 저는 정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13살 손이수입니다. 2학년 때와 3학년 때 국립국악원에서 푸르미르를 하면서 민요, 판소리, 정가를 조금씩 배웠는데요. 특히 정가가 다른 노래보다 향법이 특이하고 목소리가 예쁘다고 생각해서 흥미로웠는데 4학년 때 우연히 정가단 아리 활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가를 전공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노래와 공부 모두 해야 해서 친구들과 놀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그럼 저에게 정가는 매일 함께하는 친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정가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정가단 아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정가도 배우고 공연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배우다 보니까 정가의 요성, 그리고 같은 음을 유지하는 것, 박자를 맞추는 것까지 하나하나씩 알아갈수록 재밌고 성장해가는 게 좋아요. 정가를 배우면서 여행도 가보고 TV에도 나와보고 공연도 했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 어린이들 앞에서 공연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국악과 정가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 나